제7과 객실 봉사 Lección séptima. Servicios. 여보세요. 여기는 705호실입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705호실입니다. Hola. Aquí es la habitación 705.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En qué puedo servirle?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Por favor, tráigame agua. 콜라 두 병 주십시오. 콜라 두 병 주십시오. Por favor, deme dos botellas de coca. 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Sí, se lo enviaré pronto.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Puedo desayunar en la habitación?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Sí, puede hacerlo. 아니요, 식당을 이용하십시오. 아니요, 식당을 이용하십시오. No, por favor, use el restaurante. 식당은 몇 시에 엽니까? 식당은 몇 시에 엽니까? ¿A qué hora abre el restaurante? 아침 7시에 엽니다. 아침 7시에 엽니다. Abre a las 7 de la mañana. 바지 세탁을 부탁합니다. 바지 세탁을 부탁합니다. Por favor, lave mis pantalones.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í, muy bien. Hasta aquí la lección séptima. A continuación escucharemos las palabras principales. 객실 봉사 Servicio de habitación 물 Agua 콜라 Coca 병 Botella 곧 Pronto 보내다 Enviar 아침 식사 Desayuno 식당 Restaurante 아침 La mañana 세탁하다 Lavar